번 더 하고 빼면 무엇이 남더냐. 웃음 한 번 눈물 한 번 곱하고 나누어도 답은 없더라. 아, 그런 사랑 그런 이별에 모두가 빠져 애태우나. 사랑이 뭐길래 이별이 뭐길래 정이란 게 무엇이길래 풀 수 없는 방정식인가. 웃음 한 번 눈물 한 번 곱하고 나누어도 답은 없더라. 아, 그런 사랑 그런 이별에 모두가 빠져 식인가. 사랑이 뭐길래 이별이 뭐길래 정이란 게 무엇이길래 풀 수 없는 방정식인가.